온실에서 자란 아름다운 꽃이 되기보다는 거친들에 피는 들국화가 되기를 바라는 이유. 그것은 아마도 비바람을 견디어 가면서도 향기나는 꽃을 피우기 때문일 겁니다. 들국화를 소망한다기보다는 그 의지를 소망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안타깝게도 인공부화한 제두루미의 한 마리가 다가오는 트럭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자연 속에서 비바람을 맞지도 못하고 자동차 피하는 법, 사람 피하는 법, 또 천적 피하는 법을 두루 익히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제두루미는 세상의 온뜻을 우리에게 미처 다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부대끼며 사는 것, 어쩌면 그것이 오늘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갈색 벽돌의 우리 학교 건물 정면에는 다섯 줄의 길고 하얀 천이 걸려 있습니다. 00대 누구누구, XX대 누구누구, 총합격자 세모세모명. 모든 선배들의 얼굴이 밝지만 않았습니다. 저에게도 대학 입시가 코앞에 닥쳐왔습니다. 어떻게 이 1년을 보내야 될지 모르겠다고 친구들 모두에게 힘내라는 얘기를 전해달라고 하셨죠. 서울 노원구 상계구동의 김호 학생. 어쩌면 그 이번 1년이 김호 학생이 더 향기롭게, 더 씩씩하게 커나갈 그런 걸음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힘내십시오. 자, 방금 들으신 이 곡, 귀에는 익은데 목소리는 귀 익지 않죠. 영화 해리가 셀레를 만났을 때 중에서 해리 쿠닉 주니어의 음성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It Had To Be You. 오늘은 누가 불렀냐면요. 이번 아카데미상 남우주연상 후보에 올랐죠. 펄픽션의 그 존 트라볼타의 음성이었습니다. 괜찮죠? 이렇게 들어도. 김호 학생과 친구들, 그 경주, 석태, 영록이, 지원이, 뭐 형렬의 형석이 이런 친구들에게 힘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아, 참 이 곡 신청해 주신 분들 많았어요. 하이텔의 박원식 씨, 이승진 씨, 천리안의 민우 씨, 상문고등학교의 고윤성 학생, 해운대에서 지원이라고 하신 분도 서준식 씨 잘 들으셨겠죠? 저희 FM 영화음악 이렇게 앞부분에 제가 여러분의 편지 소개해드리고요. 노래 좀 들려드리고 나오면 광고 나오잖아요. 그 광고를 견딜 수 없는 분들, 이분의 의견을 좀 참작하십시오. 서울 중구 신당 4동의 유하숙 양의 그 광고가 나오는 4분을 정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1번, 식빵에 잼을 발라서 우유와 함께 준비한다. 2번, 끓고 있는 라면에 달걀을 넣고 김치를 곁들인다. 3. 미리미리 화장실에 다녀온다. 4. 좋은 음악을 간직할 녹음 테이프를 카세트에 넣어둔다.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영화 이야기를 기록하기 위해 필기 도구를 준비한다. 분위기 있는 블랙커피도 잊지 않는다. 자, 제가 한 곡 들려드리고 나면 곧 광고가 나올 텐데요. 여러분, 이거 잘 새겨두십시오. 지금 들려드릴 곡은요. 서울 강서구 화곡 8동의 김희경 양이 신청하시고 하이틀로 조성한 씨, 김용록 씨, 박정우 씨, 천리안으로는 장재웅 씨가 현우, 또 귀여운 인숙 씨가 듣고 싶다고 하셨고 정훈 씨는 이 곡을 들으면 보름달 같은 서희가 아주 좋아할 거라고 하셨어요. 자, 보름달 같은 서희 씨 듣고 계시겠죠? 불멸의 연인에 나온 베토벤의 곡 월광 소나타입니다.

제 방에는 영화 쇼생크 탈출의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팀 로빈스가 비를 맞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포스터가 참 마음에 드네요. 자유라는 이름의 산소를 제게 막 공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는 글을 적어주셨죠. 전경준 학생. 잘 들으셨습니까? 서울 서초구 반포 이동의 이신호 씨. 또 광주에서 연민정 씨가 신청해 주셨네요. 지금 극장이 개봉 중인 영화 쇼생크 탈출 중에서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에 나오는 아리아였습니다. 어쩐지 이 곡을 들었을 때 정말 산소가 느껴졌거든요. 바람 같은 것이. 그런데 곡명이 그렇네요. 저녁 바람이 부드럽게라는 곡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아, 서울 은평구 대조동에서 신보영 씨도 신청하셨죠. 자, 오늘 또 새로운 영화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개봉되는 영화 중에 아주 귀한 영화가 한 편 있는데요. 바로 구소련 영화인 희생, Sacrifice입니다. 영상 시인이라고 불리우는 안드레이 탈콥스키 감독의 영화죠. 네, 탈콥스키 감독의 영화들은 여러 편이 수입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개봉될 예정인데요. 86년도 작품인 희생이 제일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희생은 탈콥스키 감독이 폐암으로 숨을 거두기 직전에 완성한 그의 마지막 작품이에요. 그래서 정작 감독 자신은 이 영화의 개봉을 보지도 못했죠. 영화 희생은 아주 철학적인 주제를 갖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생일을 맞이한 노 작가가 세계 3차 대전에 관한 꿈을 꾼 뒤에 신에게 맹세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테니 세상을 용서해달라고 말이죠. 그리고 자신의 집을 불태웁니다. 이 노 작가는 정신병원에 끌려가고 대지에는 물과 불꽃 그리고 재만이 남습니다. 탈콥스키 감독이 아들에게 바친 마지막 영화라고 하는데요. 이 희생. 이 영화는 특히 마지막 장면이 인상적입니다. 영화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던 노 작가의 손자가 나무에 물을 주면서 혼잣말을 합니다. 태초에 말이 있었다. 그게 무슨 말이지? 이때 카메라는 나무를 따라서 수직으로 올라가고 화면은 바하의 마태 순환곡으로 가득 찹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마지막 장면이 24년 전에 만든 탈콥스키 감독의 장편 영화 데뷔작 이반의 소년 시절의 첫 장면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첫 영화의 첫 장면과 겹치는 거죠. 자, 희생의 마지막 장면에 흐르던 바하의 마태 순환곡 중에서 39번째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느님이시여 이 눈물을 불쌍히 여기소서. 마리아 앤더슨이 부릅니다. 서울 강서구 방화이동의 김사영 씨, 서울 관악구 신림십동의 노은혜 씨, 인천 북구 산곡사동의 김희정 씨께 띄워드렸습니다. 영화 희생의 마지막 장면에 흐르던 바하의 마테스난곡 중에서 39번째 곡, 하느님이시여 이 눈물을 불쌍히 여기소서, 마리아 앤더슨이 불렀습니다. 감독 탈코프스키는 1932년 4월 4일 소련 볼가강 유역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유명한 시인인 알시니 탈코프스키였는데요. 2차 대전에 참전하기 위해서 그 어린 탈코프스키와 그의 어머니 곁을 떠난 뒤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탈코프스키의 영화들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어머님에 대한 존경심으로 가득 차 있죠. 탈콥스키는 소비에트 국립영화학교에서 영화 공부를 했는데요. 졸업작품인 증기기관과 바이올린을 포함해서 전부 8편의 영화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86년 12월 28일에 44살의 나이로 숨을 거뒀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탈콥스키 감독은 4라는 숫자랑 조금의 연관은 있는 것 같아요. 4월 4일생이고 44살의 나이로 숨을 거두고. 어쨌든 그가 만든 영화들을 한번 간략하게 훑어보겠습니다. 탈콥스키의 데뷔작은 My Name is Ivan, 이반의 소년 시절이라고 있는데요. 2차 대전 당시에 독일군 진영의 스파이로 보내진 12살 난 소년 이반의 얘기입니다. 베니스 영화제에서 이 영화로 그랑프리를 수상했죠. 그런데 이 영화가 갖고 있는 메시지 때문에 탈콥스키는 소련 내에서 부르주아라는 죄명으로 비판받게 됐습니다. 그 뒤 두 번째 영화인 안드레이 르블리오프는 화가 안드레이가 기구를 타고 여행하면서 예술 수업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영화 속의 탈콥스키는 아버지에 대한 증오와 존경을 동시에 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비디오로 출시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영화 솔라리스. 이 영화는 깐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그는 그동안 증오와 그리움이 엇갈려왔던 의식 속의 아버지와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만든 영화 거울은 말더듬이 소년의 기억을 담고 있는데요. 무려 16번이나 재편집을 했기 때문에 감독 자신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영화는 스토커인데요. 탈콥스키가 부르주아지라는 죄명으로 소련에서 추방당하기 직전에 만든 영화입니다. 희망의 방에 몰래 잠입하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그린 영화죠. 그리고 그 다음 영화가 그의 영화 중에서 제일 유명한 노스탈지아, 향수입니다. 이 영화는 어느 러시아 작가와 그가 이탈리아에서 만난 한 노인의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다가 탈콥스키는 이 영화를 어머니에게 바친다라고 썼는데 작업 도중에 자신이 폐암에 걸린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희생을 마지막으로 그는 영화 인생을 마치게 됐죠. 자, 이번에는 우리나라 영화 한 편 소개해드릴게요. 이현승 감독의 네온 속으로 노을 지답니다. 자, 이현승 감독 하면은 페미니즘 영화인지 아닌지 뭐 논란은 분분했지만 여하튼 그 데뷔작 그대 안의 블루로 유명하죠. 이 두 번째 영화 네온 속으로 노을 지다 역시 여성의 자립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수에서 현숙 씨 듣고 계십니까? 아주 아끼는 분 현철 씨가 작업하다가 들을 수도 있겠네요 하시면서 그 애를 위해서 곡을 띄워주십시오 하셨는데 이 영화의 음악은 김현철 씨가 담당했죠. 자, 현숙 씨와 현철 씨에게 띄워드립니다. 네온 속으로 노을 지다. 네온 속으로 노을지다 중에서 네온 속으로 노을지다 연주곡 띄워드렸습니다. 광고 대행사에 입사한 상미는 이래 파묻힙니다. 그러면서 남자친구 원이라는 남자친구로부터 받은 상처를 조금씩 씻어내죠. 그리고 그녀는 CF 감독인 규환으로부터 자극을 받으면서 사회 속에서 점차 성장해갑니다. 그런데 원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 때문에 그녀는 회사로부터 권고 사직 압력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상미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권리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싸움을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네온 속으로 노을지다의 내용인데요. 이 영화의 장점은 색감이 뛰어나다는 점일 겁니다. 아마 이것은 또 이현승 감독의 장점이기도 할 텐데요. 그 전작 그대 안의 블루에서 감정 변화에 따라 푸른색조를 세밀하게 변화시켰는데 이번 네온 속으로 노을지다는 노을색을 바탕으로 색의 변화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영화에서 상민 역은 TV 탤런트인 최시라 씨가 맡았고요. CF 감독 규환 역은 문성근 씨가 맡고 있는데요. 최시라 씨의 경우는 이 영화가 영화 데뷔작이죠. 그런데 네온 속으로 노을지다는 한동안 참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작권 문제 때문이었는데 영화를 처음 준비할 때 카피라이터 출신의 원작자랑 계약을 맺고 원작 제목을 그대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스태프진들이 대거 교체되고 영화 내용이 바뀌면서 그만 저작권의 소유가 불분명해졌죠. 결과적으로 봐서 다 해결되고 잘 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국내의 저작권에 관한 개념이 분명하게 정착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조금은 좀 안타까운 그런 예였죠. 자, 이 영화의 음악은 잘 아시다시피 그대 안의 블루에서 이미 이현승 감독과 함께 일한 경험이 있는 김현철 씨가 맡았는데요. 그대 안의 블루의 주제곡이었던 그대 안의 블루 크게 히트했었었죠. 이번 네온 속으로 노을지다의 주제곡인 끝난 건가요 역시 크게 히트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화의 경우는 영화의 주제곡이 종종 빌보드 차트 정상을 차지하고요. 또 사운드트랙 순위까지 따로 만들어질 정도로 그 영화에서 주제곡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영화 속에서도 그런 경향이 보이고 있는데 그것 역시 신세대 영화인들의 새로운 특성인지 모르겠습니다. 김현철 씨가 방송 끝나고 댁으로 돌아가신 길에 이 곡을 들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는데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의 김영은 씨, 또 강남구 대치 2동의 정소연 씨, 부산의 오연경 씨, 하이텔로 신현필 씨, 대전의 영진 씨, 천리안으로는 최혁 씨가 헤어진 주영이랑 듣고 싶다고 하셨고 부산 문현 3동의 두철 씨, 인천의 재훈 씨, 구미 원평동의 강준호 씨, 김동혜 씨, 준한 씨, 그리고 도봉구 창2동의 정길 씨. 요즘에는 통잠이 오지 않기 때문에 이 곡을 꼭 듣고 싶다고요. 이 곡을 들으면 잠이 올 것 같다고요. 띄워드립니다. 김현철 씨가 부릅니다. 끝난 건가요? 사랑은 замолкает, глядя в небо. 그대께서 천리안의 찬희 씨, 분당의 진은 씨, 하이텔의 윤종대, 이준용 씨 잘 들으셨습니까? 이준용 씨의 황미연 선생님과 듣고 싶다고 하셨죠? TV 미니시리, 드라마 미니시리즈였던 모래시계 중에서 백학 띄워드렸습니다. 이오지프 코브존의 노래였는데요. 이 노래가 워낙 우리나라에서 히트하는 바람에 이오지프 코브존이 조만간 우리나라에 와서 공연할 예정이라고 하죠. 참... 그 노래 한 곡의 힘이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광찬 씨가 친구들이 모두 군대에 간다고 섭섭하다고 하시면서 이 곡을 또 신청해 주셨는데 친구들이 다 군대 간 지금 그럴 때쯤 됐나요? 한 대학교 3학년쯤 되면 친구들이 전부 군대에 가기 때문에 보통 대학교 3학년이면 과가 대학교 과에서 호러미과가 돼버리죠. 남학생들 다 떠나버리고 참 섭섭하시겠어요. 석유선 씨 잘 들으셨겠죠? 하이텔의 석유선 씨도요. 자, 다음 곡은 잠실의 전연수 씨 그리고 권용덕 씨, 머리 깎은 한상원 씨를 위해서 띄워드립니다. 매연방과 장구경이 주연한 아름다운 귀신 얘기죠. 인지구 중에서 띄워드립니다. 매연방의 노래로 주제가 인지구입니다. 情像火灼般。 은평구 가련이 이동의 김재홍 학생 잘 들으셨어요. 저번에 보내주신 엽서는요.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책갈피를 쓰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주 서구 화정사동의 서연수 씨 하이텔 천리안음을 통해서 봤었죠. 글을 늘 그 글을 읽었었는데 이렇게 엽서로 보니까 또 새롭네요. 대전 동구 삼성일동의 윤창혁 군 반장이랑 잘 들으셨어요. 매연방이 부른 노래 인지구의 주제곡이었습니다. 자, 오늘 할리우드 영화음악 CD는요. 멀리 바다 건너에서 엽서를 보내주셨네요. 경남 거제면의 김정하양 정보통신운용기능사 시험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아, 보실 건가요? 26일에 보신다고 하셨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 경북 영천군 금호읍의 박성락군의 신청곡입니다. 글씨도 예쁘고요. 사연도 참 예쁘네요. 제 나이 마흔이 됐을 때 조그마한 집을 하나 장만해서 가족들과 오손도손 사는 것이 제 꿈입니다. 자, 이런 꿈을 박성락 씨가 꾸게 된 이유가 글이 편지 세 장에 가득 적혀 있는데요. 언젠가 학교로 작업복에 기름 묻은 잠바 차림으로 오신 아버지를 보고 너무 창피해서 친구들에게 우리 가게에서 일하는 아저씨라고 둘러대곤 하셨다고요. 하지만 그 뒤에 대학을 가시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겪으시면서 가족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끼게 됐다고요. 특히 이 영화를 보신 후, 마이 라이프를 보신 후에 그 생각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밥 존스가 흘리는 눈물을 보면서 제 삶의 목표를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아버지가 되는 것으로 정하셨다고요. 자, 천리안의 최성우 씨, 속초의 윤석열 씨, 한림대 환경학과 94학번의 박재우 씨도 신청하신 곡입니다. 영화 My Life, 브루스 조엘 로빈 감독, 니콜 키드만, 마이클 키튼이 주연한 이 영화의 엔드 타이틀 들으면서 저도 마무리 지을게요.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